수가 없다 난 이제 남 날 떠난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 하루 열두 번 듣던 너와 걷던 거리를 생각해 눈빛 아래 가득 찬 눈물이 너한테 닿지 못하고 증발해 이런 나를 알아봐 우리 이름 아들잖아 네 옆에 나 내 옆에 너잖아 but now 어디 갔는지 모두 꿈이 이제 이 말까지 날 바라보던 두 눈 Yeah!